어쩌던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었지.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. 우린 서로 마냥 끌렸지. 자석 같았어. 아름다운 내 손을 처음 잡았을 때나 느껴지는 너와 나 둘만의 사랑. Baby, yeah. Oh, yeah. 너와 나 둘